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사람은 분명 다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행동하며 이 순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쯤은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주를 삼은 사람은 마음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풍파와 고통으로 힘겨운 시간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진정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쫓기지는 않았는지, 주님보다는 내 만족을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았는지 질문해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부를 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구주로 삼고 마음에 모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바라면서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 할게요. 빛나는 당신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한나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빛나는 인사, 오늘 첫 오프닝 찬양의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하고 있는 그곳에서의 시간들 나눠주세요.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2016년 10월 27일 목요일 빛나는 당신에게 오늘의 첫 찬양으로 문을 열었어요. 김성희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 했는데 제가 제목은 아직 발표를 못하겠네요. 여러분들의 인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찬양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간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사와 함께 첫 찬양의 제목을 맞춰주시는 게 빛나는 인사입니다. 아직 못 보내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료 문자 샵1069 우물정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세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첫 찬양의 제목을 제가 앞부분에 슬며시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주님을 구주로 삼은 그러한 삶은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우리 빛나가족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어떠한 시간 함께 보내고 있고 주님을 구주로 삼을 때 어떠한 변화가 제 삶에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의 묵상 함께 나눠주세요. 빛나가족 여러분들, 오늘 인사와 함께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 오경민 성도님, 오늘의 첫 찬양 제목 보냅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셨는지요. 예쁜 목소리와 함께 퇴근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남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퇴근길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운전하시면서 또는 저녁 식사 준비하시면서 많은 분들 함께하실 것 같아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의 찬양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있잖아요. 함께 나눠주세요. 9627번님 샬롬 감사하는 하루입니다. 함께하셨고요. 우리 은진이 수진이 할머니 오늘도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목요일인가요? 빛나는 당신에게 화이팅이요. 우리 2568번님은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그렇게 저도 살고 싶네요. 바람을 남겨주셨어요. 구영옥 성도님, 저도 빛나는 가족으로 합류하고 싶어서 오늘의 정답 보냅니다. 고성훈 집사님은요. 피디님 오늘도 행복한 즐거운 방송 부탁해요. 가게에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사 나눌게요. 아직 인사 남기지 못하신 분들 문자와 톡으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세요. 이 시간 빛나는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이동식 전도용 마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고급 마차를, 도서출판 토제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2001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표에서 개혁개정판 성경책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도서를, 한독 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 화장품 세트를,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드리고요.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바스 수분크림을, 면역 그리고 항암식품, 생명에 있는 사랑의 짐 뉴라이프에서 키토산과 비타민B를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빛나는 당신에게를 후원하시는 모든 기업 위에 풍성히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소개합니다. 김방수의 음성으로 살아계신 주 찬양 함께하고요. 광고 후에 이어갈게요. 보세요. LG 디오스 김치 톡톡송. 배추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통재미 톡갓김치 톡, 오이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김치 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낮에는 바람이 빗고 시간이 그려낸 신비로운 미술관으로, 밤에는 화려한 빛이 춤추는 지상 최대 공연장으로, 같은 하늘 두 개의 세계 라스베이거스. 대한항공 인천 라스베이거스 주사회 직항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내신 9등급도 미국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전략을 바꾸면 대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재를 양성하는 SDC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입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1월 12일 오후 3시. 문의 서울 594-1005.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구선수 박지성. 최고의 미드필더로서 전 세계의 찬사와 인정을 동시에 받고 있는 이 선수에게 축구가 아닌 다른 길을 가게 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고유한 진로와 적성, 잠재력을 찾아가야 되는데 네. 단지 성향을 찾아서 가기보다는 이제 진학을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진로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15년간 8,000명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진로 DNA를 발견해 자신의 진로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육 전문가 김진 대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 DNA를 바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극동방송 자녀교육 세미나. 자녀의 진로를 디자인하라.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 세상의 가치관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세상 하나뿐인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가는 이 세미나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자녀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세미나에 참가 신청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김진 대표의 책을 보내드립니다. 11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반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열리는 자녀교육 세미나 자녀의 진로를 디자인하라는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생방송 빛나는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입니다. 잠시 스포트 함께 하셨는데요. 극동방송 자녀교육 세미나 자녀의 진로를 디자인하라.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30분 교통방송 아트홀에서 열리는데요. 부모님 그리고 자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강사로는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죠. 김진 대표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자녀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 세미나입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자녀라고 남기실 수 있으세요. 오늘 첫 찬양 빛나는 인사 함께 나눠야 되겠죠. 오늘의 인사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어요. 첫 찬양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구주로 삼은 사람은 분명 다릅니다. 함께 나눴죠. 어떠신가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제가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오프닝 적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기대해 보게 되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말이죠. 네, 오늘 인사로 함께 해주신 두 분을 선정했어요. 2885번님 그리고 4156번님 선정했는데요. 문자사연 보내주셨네요. 지금 들려오는 그 찬양 너무 좋네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의 기회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감사합니다. 남기셨어요. 운명이 나는 대화명을 함께 하셨는데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주소와 함께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소개합니다. 임승종의 음성으로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찬성을 함께 할게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 매주 목요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풍경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풍경이 있는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풍경을 함께 그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언덕 위에 있는 그곳, 그 옆 벤치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꼬불꼬불 조금은 가파른 길을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언덕 위에 풍경이 보입니다. 경치가 참 좋다 한번 외치면서요. 고개를 조금씩 돌리면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길을 걷다 보면 환한 가로등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군가와 함께 앉을 수 있는 벤치가 보입니다. 그곳에서 잠시 지친 몸을 앉히고 숨을 고르면서 경치를 바라보며 그 바다를 마음에 담아봅니다. 그리고는 이 글귀를 떠올려봅니다. 웃어도 좋은 하루, 울어도 좋은 하루, 예수님과 함께라면. 문종성 작가의 글에서 사랑스러운에서 한 문장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행복한 하루를 보낸 겁니다. 풍경이 있는 찬양, 그곳에서 함께 나눌 찬양은 오늘의 워십 앨범 중에서 골라봤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빛나는 당신에게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료 문자 샵 1069, 우물전 1069번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은혜 사연 나눠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수 오 능력의 그 그리스도 했습니다. 김도연의 음성으로 예수 예수 찬양으로 함께했어요. 문자사연 보내주셨는데 기도해주세요 하시면서 찬양 속에 우울했던 마음이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변화가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남기셨고요. 이어서 8082번님 감사하네요.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아까였죠? 왜 나만 겪는 이 찬양 부르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남기셨네요. 네, 오늘도 방송 들으면서 찬양 들으시면서 은혜 사연들 남겨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찬양이 힘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당신에게 함께 하시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소중하고 빛나는 자녀구나 꼭 기억하시는 그런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빛나가족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고 있지 않니 제 마음이 참 따스해지고 또 찬양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나요? 생후 6개월 때 헤어졌던 한 분이 경찰과 시민의 도움으로 몇십 년 만에 언니와 어머니를 만난 사연을 소개가 됐었는데요. 새 무녀는 서로를 안고 눈물에 상봉을 했습니다.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또 그만큼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곁에 있을 때 조금 더 잘해야 하는데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만을 주고 있진 않는지요. 오늘은요, 이 시간도 함께 할 수 있음에 내 소중한 사람들이 지금 내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저 지원이에요. 지금 뭐해요? 저 할 말 있는데. 주말에 하루 종일 뭐 하남? 스타필드 하남? 쇼핑에 영화, 레저까지 다. 스타필드 하남. 9월 9일 그랜드 오픈.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단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주 5회.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충남 서산에 위치한 꿈의 학교는 인격과 비전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기독교 대안학교로 중등, 고등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을 선발 원서 접수 마감은 11월 3일까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dreamschool.kr. 밖에 없네. 함께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광고 후에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안내사항 전합니다. 28일 금요일 내일이죠. 오후 1시입니다. 극동아트홀에서 열리는 정철 영어성경학교 세미나. 참가비는 무료인데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학부모 사역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세요. 아직 신청을 못하셨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023200-0500번 023200-05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소개합니다. 지영의 음성으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오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오늘도 이 말씀 함께하면서 세임았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바라봄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오프닝 찬양 첫 제목 기억하시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의 제목과 가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봐요. 인서 이남함님 오늘 결혼 11주년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조신진 성도님 딸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남기셨는데 축하 인사 드릴게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빛나는 가족입니다. 네, 빛나는 당신에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인사드리고 있어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빛나는 당신에게 조한나였습니다.